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인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한 표현이 나오지요. 두 번째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두 번째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이렇게 이렇게 하라. 세 번 반복하면서 곧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첫 번째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일종의 이 한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이죠. 아마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령 진로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나 직장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본인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렇죠. 무엇인가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택하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종종 묻곤 하고요.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우리에게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어떤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은 몇 가지 크게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고, 또 그러한 삶은 그야말로 완전한 삶이었고, 그 삶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뭐예요? 영광된 삶이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것이 완전한 삶이었고, 그로 인해서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한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뭘까요? 저주, 재앙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함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 미래와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하며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포함하는데, 전통적으로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통 세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적인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친히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주권적인 섭리라고 그래요. 가령 뭐가 있을까요? 창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사람에게 의논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위해서 하셨죠. 그걸 주권적 섭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하고 의논해서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시행하시는 것,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이 온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권적인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중에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주권적 섭리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우리의 앞선 1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 아니 우리의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요, 윤리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명령. 윤리적인 명령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시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시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명시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런 윤리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달리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준행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했을 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명시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들, 그 윤리적인 명령들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윤리적인 명령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은 여러분 개인 그리스도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생 지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3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혹 아닙니까? 하나님, 이사를 했는데 제가 원래 다니는 교회를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를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생 계획, 인생 지도, 이런 걸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진로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크고 작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지요.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할 때는 대개 우리는 어떤 걸 염두에 둡니까? 이 세 번째 경우를 말해요. 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라 말씀드렸어요. 주권적인 섭리, 윤리적인 명령, 그리고 우리 개인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생 설계와 뭐 지도 같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국한시켜서 이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설계, 이 지도, 이것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세 번째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 오셨어요, 이제까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하셨던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 분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사셨나요? 그렇진 않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일곱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흔히 대중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소개하는 방법이 원리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대표적인 것? 바로 성경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원리를 찾아보라. 보통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같이 성경에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신 윤리적인 명령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할까 말까? 고민한 일이 아니잖아요. 선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또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하시는 말씀. 뭐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아예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이죠. 기도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인자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뭐예요? 인애를 사랑하고, 그렇죠? 공의를 행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 이런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찾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식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보통 상황을 보라 그래요. 상황을 보라. 그렇죠? 가령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여시면 다른 쪽 문을 닫으신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여시면 다른 쪽 문을 닫으신다. 가령 자녀가 여러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한 곳은 됐고 한 곳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죠. 안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 이쪽 길이 열렸어요.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받았어요. 아,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내적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 보통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겁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떤 일은 막 기도를 하는데 왠지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두고 내적인 증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통해서 이런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경우가 이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스승이나 선배나 저 같은 목회자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한테 아무개 집사 내가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좋을까 했는데 그분이 내가 예전에 이런 거 해봤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 하면서 이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구나 교우를 통해서 이것을 내게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상담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자신의 소망과 은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좀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걸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은사를 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좀 강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자신의 개인의 소망이나 은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요. 상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상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상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선물이에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열어주시거나 행하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많은 경우 상식적인 방식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요. 언제나 상식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상식을 통해서 상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예요?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미디안. 미디안하고 싸울 때 누가 하죠? 기드온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사사잖아요.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 이 양털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도록 그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뭔가 사인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셔서 간증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일곱 가지 이 보통 대중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든지 상황이 열리고 닫히는 걸 보든지 또 어떤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든지 또 상담이나 또 은사나 또 상식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사인을 구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어떤 하나 아니면 두세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가 보다라고 선택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체로 많은 신자들이 이런 일곱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들을 실제로 활용하고 또 많은 경우 그런 확인들을 경험들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특별히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이런 방식이 신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대중적인 방식이에요.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곱 가지 대중적인 방식을 활용해 본 사람이라면 제 자신도 그러는데 이 방식이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는 공식이 있느냐? 사실 공식은 없어요. 이 일곱 가지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에도 한계가 있고 어떤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에 대한 이런 대중적인 접근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신학적으로 이건 취약점이 있습니다. 신학적이라 말하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윤리적인 명령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명시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에 이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 윤리적인 명령이 나와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세 번째, 개인의 인생 설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성경을 보면 사실 그렇게 설득력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 개인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선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인생 지도를 보여주는 그런 마치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주역과 같은 점을 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신학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인생 지도와 같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 100% 그렇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권하는가? 앞서 말했던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윤리적인 명령들만으로도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죠. 첫 번째 약점이 그거예요. 신학적인 취약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러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숙명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래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든 아니든 내가 인정하든 아니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숙명론,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신자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탱자탱자 놉니다. 그 놀다가 이제 입학 시험을 치르게 돼요. 입학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영민이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영민이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 관리를 안 하고 뭐 막 먹고 막 그렇게 몸을 함부로 해서 건강을 잃었어요. 자, 그 건강을 잃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도 앞서 그랬죠. 상식을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놀고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주여 입학시험에 붙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아니 공부 안 하고 기도한다고 그게 붙으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공부하지 말고 다 기도만 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자신이 나태하고 무절제하고 또 게을러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데 그걸 내가 왜 회개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중의 잘못을 범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면은 그냥 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그 뜻처럼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때로는 우리의 악을 선으로 선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선용을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행한 악에 대해서 그래 너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악은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셔서 인간의 그 악과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이 그냥 무마되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지지는 않는 것이죠. 이런 숙명론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이 대중적인, 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사실 이 대중적인 접근 방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일곱 가지 이 접근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들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로만 가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때 그걸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신 단 하나의 절대적인 뜻을 찾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앞서 한 아이가 두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어요. 그럼 자 상황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고요? 길이 열린 걸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A대학, B대학 다 됐어요. 자,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두 대학을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상황에 열리는 걸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열렸어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돼요. 그럼 어떤 걸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한 대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A, B 두 개 다 되실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A, B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A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내가 B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B를 선택했다면 이 B 대학을 다니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막히고 막 낙제를 하고 막 될 일도 막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 A대학에 있었는데 B대학을 선택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A대학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찍어서 내가 A대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잘 다녀요. 그래서 뭐 성적도 잘 나오고 또 아무 사고도 없이 뭐 즐겁게 대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A대학 선택한 게 이게 아니었나? 아니면 이 A대학 선택한 게 맞는데 혹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역시 불안해고 또 초조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인생이 참 고달픕니까?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결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지구상에 천생연분으로 예정하신 유일한 배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멘할 일은 아니네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이 지구상의 유일한 천생연분 배필을 두셨어요. 그죠?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지금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상상해 보면은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으니까 행복할 수 없겠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정해두신 그 천생연분을 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그렇게 자신을 탓하든 그 배우자를 탓하든 하나님을 탓하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채 잘못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 결혼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천생연분 유일한 배필을 찾기 위해서 나서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내 인생의 그 결혼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의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직장을 이제 다니는데 일이 잘 돼요. 결과적으로 일들이 잘 풀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주신 그런 직장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걸맞는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한 점이 아닌 직장을 찾아서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만일에 지금 그 직장을 선택해서 잘 돼가지고 아 역시 내가 선택한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어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IMF가 덮쳤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조기 명예퇴직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애초부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잠시 착각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맞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들이 좀 있죠. 지금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자식을 위해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신학교를 안 가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은혜를 받고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기뻐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교인이 없어요. 늘지를 않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찌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누가 아, 목사가 요양원 하면 잘 된다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시 요양원 사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과연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유, 이쯤 되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말씀드린 얘들은 다 뭔가 이상하죠. 뭐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러한 이상한 점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한 점을 찍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두고 우리는 그 점을 찾아서 제대로 선택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그 한 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점일까 아닐까? 선택하고 나서도 결과를 보면은 그게 잘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가도 또 아닌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가도 그러면 우리가 어찌 평안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한 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택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이런 가정들을 할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우도 있다면 대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사소한 결정할 때 내가 이미 다 아는 거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십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경험대로 쉽게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면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통 구합니다. 그래서 왜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보통 사소한 문제나 익숙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냐 묻지 않고 알아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을 것이고 가장 최상의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고방식이 바람직한가라는 거예요. 대체로 선택의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선택할 때나 아니면 한참 지난 다음에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인정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뭐든 비교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신과 비교하고 뭐 이런저런 것을 다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선택에 있어서도 비교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이냐 그렇지 않은 선택이냐 이것조차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선택을 두고 하나로 귀결시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의 점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마치 가장 좋은 선택 하나만을 택하는 문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딱 하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만 보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보는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었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참 아무튼 그분이 이런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대안적인 관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통 단 하나의 점, 하나님께서는 요거 정해두시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요. 궁극적으로 어떤 선택이냐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걸 고민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시냐 아니냐 이걸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선택한 것이라면 어떤 선택이든지 그 선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이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에 걸맞게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얽매여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좋은 선택을 해놓고도 불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과 덜 좋은 선택을 했지만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보십니까? 후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대안적 관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서 두 대학 모두 합격한 경우를 보세요. A대학이냐 B대학이냐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냐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맞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둘 중에 어떤 대학을 선택하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자, 가령 앞에서 예로 들었던 이 하나님이 정한 배필이 여러분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명시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한 점, 그 한 천생연분, 그 사람을 핑계로 배우자를 바꾸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환경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이 기도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종종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가령 앞서 말했던 이 가정의 배우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주시도록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야말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된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으려고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함과 신뢰함으로 신실함으로 순종의 사람을 살아가려고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비로소 아, 정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면 되는 겁니다. 선택한 결과를 놓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살아본 후에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더니 돌아보니까 정말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끔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분별하고 또 그것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